HUBS.화가들의 은밀한 19. 개강한 지 어느덧 약 한 달. 3월도 끝무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르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새로운 동기들 많이 사귀셨나요? 사실 저는 새 친구들을 사귀기는커녕 그나마 원래 있던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아싸가 되어 열심히 수업만 듣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복학했더니 아는 동기가 없으시다고요? 신입생이지만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에 낯을 너무 많이 가리신다고요? 아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린 그냥 아싸가 아니에요. 우린 자존심 있는, 뚝심 있는, 자발적 아싸니까요. 그들이 우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술계에도 우리와 같은 자발적 아싸가 있었다는 사실. 천재들이 넘쳐나는 멋진 예술계에서 아싸라니. 우리도 이번 기회에 멋진 예술가 친구 하나 생기려나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아싸 예술가 만나러 가보시죠. 원더걸스의 Like This. 여러분, 예술은 무조건 잘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예술은 예술을 전공한 인싸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격 아싸 예술가, 앙리 루소를 만나보시죠. 세기의 전환점에서 아방가르드 화가들이 갑자기 루소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무명의 화가로 늙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는 아싸에서 인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파블로 피카소는 우연히 중고품 가게에 갔다가 그림 더미 속에 깔려있는 루소의 캔버스와 한 점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흥미를 보이자 가게 주인은 당신이 거기에다 다른 그림을 그려도 되겠네요 라며 그 그림을 매우 싼 값에 팔았죠. 오래지 않아 피카소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들이 루소의 검소한 화실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루소의 천진난만하고 원시적인 화풍에 감격했고 미술원의 전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우면서 학교나 미술 운동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했답니다. 아싸였던 루소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들 덕분에 그는 예술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간 인사이더가 됐으니까요. 1910년 앙데팡당전에서 루소는 자신을 발굴해준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꿈이라는 제목의 정글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싸의 기구한 운명은 어찌나 이리 질긴 걸까요? 슬프게도 그는 새로 얻는 인싸의 자리 그리고 명성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해 가을 그는 감염으로 생긴 다리에 상처가 덧나 합병증으로 죽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분명 인싸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루소는 나이브 아트, 혹은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개척하는 데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죠. 노래 한곡 듣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He was a boy, she was a girl. Can I make it any more obvious? He was a punk, she did ballet. What more can I say? He wanted her, she'd never tell. Secretly she wanted him as well. And all of the friends stuck up their nose, and they had a problem with his baggy clothes. He was a skater boy, she said see you later boy. He wasn't good.미술계에서 나이브 아트는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싸인 루소가 만들었다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건 너무 차별 아니냐고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루소가 아싸라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랍니다. 나이브 아트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부 작가들이 그린 작품 경향을 뜻합니다. 때문에 문명적인 세련된 귀교는 보이지 않아요. 대신 순수한 즐거움과 충동적인 본능, 자연 발생적인 소박함, 특이한 시각의 특징을 보인답니다. 나이브 아트에서 나이브라는 단어의 뜻이 순진한, 천진난만한인 것처럼 나이브 작품들은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림같이 느껴지며 특히 회화에서는 선명한 채색, 풍부한 세부 묘사, 평면적 공간 처리 등의 경향을 보여주죠. 이 때문에 루소는 화가이지만 그림을 못 그리기로 유명했어요. 화가인데 그림을 못 그린다니 어이없죠. 게다가 화가라면 누구나 하는 개인전도 그는 죽기 2년 전에 처음 할 정도였습니다. 대신 그는 누구나 돈을 내면 참가할 수 있는 앙대팡당전이라는 전시에 매년 참가했지만 비평가들의 조롱 섞인 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많은 출품작들은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잃어버려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비평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은 그를 비웃으면서도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다르다. 확실히 지금까지 봐온 그림들과는 그리고 기존 화가들의 그림 방식과는 달랐어요. 그런 그의 다름을 인정해준 사람이 바로 젊은 예술가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싸라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린 친구가 많고 다양하진 않지만 잘 살펴보면 내 주변에 한두 명씩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루소를 인싸로 만들어준 피카소와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인 나의 면모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로 봐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그만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루소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실력은 없지만 노력하는 순박한 화가?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연 천진난만한 예술가? 나이브 아트라는 그의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림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그의 그림처럼 루소가 순수하고 매혹적이리만치 천진난만한 성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는 전과자였거든요. 그의 첫 번째 위법 행위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 이뤄졌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해서 일하던 루소는 거기서 현금과 다량의 우표를 훔쳤죠. 그는 무려 전과 2범. 그는 많은 세월이 흐르고 1907년 간교한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됩니다. 은행 직원 친구가 계획을 짰고 루소는 가명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날조한 예금 증서를 얻는 역할을 맡았어요. 범죄는 곧장 탄로났고 루소는 감옥에 갔죠.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순진한 이미지를 이용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단순한 성격을 강조하고 그가 조종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루소는 벌금을 물고서야 형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요거 루소 순진한 줄 알았는데 완전 이중생활 말썽꾸러기였네요. 베이비 릴나스와 제칼로우의 인더스트리 베이비 Get your soul, just tell him I ain't laying low. You was never really rooting for me anyway. When I'm back up at the top, I wanna hear you say, You don't run from nothing, dawg. Get your soul, just tell him that the break is over. Need a couple number ones. Need a pack on every song. Need me like one with Nicki now. Tell a rap nigga, I'll see ya, huh? I'm a pop nigga like Bieber, huh? I don't fuck bitches, I'm queer, huh? But these nigga bitches like me dear, yeah, yeah, yeah. Ayy, all they do it. I ain't fall off, I just ain't release my new shit. I blew up and everybody tryna sue me. You call me Nas, but the hood call me Doobie. And this one is for the champion. Ain't lost since I began, yeah. Funny how you said it was the end. So just tell him I ain't laying low. You was never really rooting for me anyway. When I'm back up at the top, I wanna hear you say, You don't run from nothing, dawg. Get your soul. Just tell him that the break is over. My track record so clean, they couldn't wait to just bash me. I must be getting too flashy, y'all shouldn't have let the world gas me. It's too late cause I'm here to stay and these girls know that I'm nasty. I sent her back to her boyfriend with my handprint on her ass cheek. city talking, we taking notes. Tell him all to keep making posts. Wish he could, but he can't get close. OG's so proud of me that he choking up while he making toast. I'm the type that you can't control. Said I would, then I made it so. I don't clear up rumors. Where's y'all sense of humor? I'm done making jokes, cause they got old like baby boomers. Turn my haters to consumers. I make vets feel like they juniors. Say your time is coming soon, but just like Oklahoma, mine is coming sooner. I'm just a late bloomer. I done peak in high school, I'm still out here getting cuter. All these social networks and computers got these pussies walking around like they ain't losers. I told you long ago, on the road, I got what they waiting for. Waiting for, run from nothing, dog. Get your soul.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불금이라 점심밥만 먹은 뒤 수업을 제껴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싶은 우리 아싸들을 위해 준비한 명작입니다. 들썩거리는 엉덩이, 교실 책상 의자에 잘 붙들어 매시라고 집중력이 필요한 그림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루소의 꿈을 찾아보세요. 친숙하면서도 이국적인 푸릇푸릇한 정글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눈 똑바로 뜨고 그림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과연 루소의 꿈이라는 작품에 사용된 녹색, 과연 몇 가지일까요? 눈 깜빡하면 다시 세어봐야 할 정도로 집중력이 필요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50가지입니다. 짙은 녹색, 더 짙은 녹색, 밝은 녹색 등 녹색으로 불리는 하나의 색을 50개로 차이를도 그릴 수 있는 색에 대한 감각.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작품에서 발견 가능한 루소의 다름이자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사실 묘사 능력과 선 원근법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던 루소는 색의 밝기 그리고 밀도를 이용해 그 부족함을 채워나갔던 것이죠. 자, 우리의 아싸 친구 루소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밥 잘 먹고 수업 빼먹지 말고 집중해서 강의 잘 듣자고요. 주인공은 앙리 루소였습니다. 서툰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 유치한 그림이 아니라 순수한 그림. 인간 앙리 루소의 삶으로 보자면 새드엔딩이고 예술가 앙리 루소로 보자면 해피엔딩인 결말의 주인공. 거짓말처럼 죽자마자 생전에 받지 못했던 인기를 얻게 된 우리의 아싸 예술가 루소. 아싸로서 지조와 자존심을 유지했던 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인기가 많지 않아도, 친구가 많지 않아도 우린 그 자체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얻은 나만의 자유로운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 없다. 우리 아싸 대표 루소의 명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싸 하고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박지연, 저는 강나연이었습니다. UBS